H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대학 학력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많은 학생이 시험 일정에 피해를 입으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날의 일기의 일곱 번째 시간, 대학 학력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1월 21일,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보관 중인 학력고사 문제지 포장 박스 겉면이 뜯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92년 1월 21일, 당시 후기 대학 학력고사 문제지를 보관하고 있던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각 교시별로 시험지가 한 부씩 없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부랴부랴 문제지를 긴급 회수해 파기했고, 1월 22일로 예정됐던 후기 대입 학력고사는 2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1일로 예정된 예비 소집을 위해 올라와 있던 수험생들은 헛걸음을 치고 되돌아가야 했고, 22일 학력고사 실시와 함께 연금 상태에서 풀려날 예정이었던 학력고사 출제위원들은 20일을 더 붙잡혀서 문제를 재출제해야 했습니다. 결국 많은 수험생들 및 출제위원들은 2월 2일부터 5일로 이어지는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수험 공부 및 문제 출제에 매달려야 했고, 후기대 입시 관계자들 역시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2월 15일까지 불과 5일 안에 입학 사정을 끝마치고 합격자를 발표해야 했기에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입시도 예정된 2월 19일에서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전문대 입시 관계자들도 불과 3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 입학 사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 탓에 입학 관리팀들은 입학 사정이 끝날 때까지 매일 야근에 시달려야 했고, 많은 대학들이 편입학 시험을 취소, 연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당시 교육부 장관 윤형섭이 경질되고 후임으로 조한규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전국에 상당한 여파를 일으킨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다뤘던 사건과는 다르게 범인은 정확히 지목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당시 야간 당직을 맡고 있던 경비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경비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집사의 딸이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게 도울 생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정작 시험지는 해당 수험생에게 전달하지 않고 바로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범으로 추정된 경비과장이 28일에 자살해 수사가 난항에 이어졌고, 결국 한 달간의 수사에도 결국 물증을 잡아내지 못해 미결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93학년도 대학 학력고사부터는 시험지를 시험 당일 새벽에 고사장으로 이송하게 됐고, 이는 94학년도부터 시행된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늘은 시험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사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3학년도 학력고사에서는 사전에 정답이 유출되는 입시 부정이 일어나기도 했고, 최하위권 학생이 높은 점수를 득점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폄하될 수도 있는 이러한 입시 부정 사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의 일기 어떠셨나요? 친한 사람을 도우려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에게 상처를 준 경비원. 범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예상치 못한 유혹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학력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은 누군가의 욕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그날의 일기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미제 사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HBS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5월 12일 목요일 그날의 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박세준, 그리고 그날의 일기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